제19차 평양 범술국제상품조람회 개막식이 23일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내각 부총리 러드철 동지와 관계부문, 경제무역부문 일꾼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조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러시아, 로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지아, 타이, 오스트랄리아,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윈남, 쿠바, 중국 대북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졸라면은 26일까지 진행됩니다.